사랑하라. 영원한 우리들의 단단한 자지 오늘 밤 이 건물은 여러분 자지 영원한 우리들의 단단한 자지 오늘 밤 이 건물 어물어물은 여러분 자지 너희들을 30초 만에 싸게 하지 천먹더님까지 참지 하지만 넌 버림받아 사모의 수위를 받지 못했지 하지만 넌 버림받아 사모의 수위를 받지 못했지 머리를 숙여줘 빨던 힘으로 전해 우리의 실력은 저는 오버클래스의 노동이고 영콩이도 사람이 써내려갈래 가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더 SBS 라인업의 자막이 디플로가 디플로로 나온 건 역시 우리 위센스 라이팅을 업물 오르게 하는 것 중 하나랩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공짜니까 잘 들어 웃겨 아가가가 하니가 좋단 괴선생 나랑 같은 하가 학교였는데 완전 따였단다 선생님 투파 갈 땐 되는 뭉치기 이 뭉치기 이 차차차 아차차 했단다 뭉치기 차차차차 했단다 치키치키 차카차카카 초코초코초 이제 알 했단다 조병신아 선생님은 미국에서 살인 저지르고 온 미국 범죄자에게 영어 과외를 배웠단다 불만만만만만만만 있어 웬만만만만만만만만의 소리 발라나나나나나나나 불만만만만만만만만 있어 웬만만만만만만만만의 소리 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우리 김콩비는 결코 종근 몇 병신들이 멈춰질 줄 깍깍깍깍깍깍깍 같은 호로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쫓겸신 앞기스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찬양하고 경배하라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조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직접 목소리로 랩을 하지 않고 보이스웨어를 통해서 일개 최초 컴퓨터 랩을 해오실래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조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직접 목소리로 랩을 하지 않고 보이스웨어를 통해서 일개 최초 컴퓨터 랩을 해오실래 보이다린 동아리 김조특기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 말을 경청하고 찬양 플러스 경배하여라 라임과 플로 따져가면 아미노건 물에 태클을 쳐오는 개병신 선율이 스너들에게 마이크 던져주면 주파 축세인 줄 알고 존나게 사장님 부장할기로 나이스 샷 하며 첫바라대는 저병신들을 보아라 랩에서 라임과 플로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이다 딱딱딱딱 끊어지는 기발한 라임과 홍수로 한강에 되짚어 내려가듯 미끄럽게 흐르는 플로우를 갖고 있지만 메시지가 없다면 그건 마치 않고 없는 찐빵 조도 없는 남자 속내문 없는 서울 대운하 없는 한국이나 마찬가지란 다사이먼 도미닉처럼 듣기엔 좋은데 내용을 보면 이 뭔 개소리야! 영어 단어로 짜맞춘 억지 라임과 문법이 맞지 않으면서 불러 우가 좋으니까 그냥 갖다 날로 쳐먹는 영어 문장들은 너를 양키자지나 빨아대는 한국 유학생 키자지나 빨아대는 한국 유학생 암캐 수준방으로 보이지 않지 병신 떼코 새끼야? 1교시 끝 10분 쉬고 2교시 들어간다 야자 선생님 좀 병신 같애 국립을 라임과 플로우 없으면 고유태김 국가 랩하는 거랑 내가 랩하는 거랑 뭐가 틀려 야 그냥 수업 제끼자 오늘 홍대에서 공연하는데 물 좋을 거 같애 일단 라인업이 빵빵하니까 누구 나오는데? 슈프림팀 50월 발정난 암키는 그만이 오겠네 벌써부터 짐이 줄줄이는 애 마치 한강에 돼지 또 내려가듯 야 가자 그래 10분 뒤 자 두 번째로는 뭐야 나 지금 누구랑 수업하니? 오 학생이 달랑 너 한 명밖에 없구나 너네 집에 가지 않았니? 선생님 저는 마치 마비 의흡이라 수업 끝나고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랬다 하구나 좋아 난 단 한 명이라도 내 수업을 듣는 이가 있으면 끝까지 한다 선생님 그냥 닥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해볼게 이건 언더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란다 공짜니까 잘 들어 네 선생님 랩 다 끝나면 좀 깨워주세요 그래 요 다트 이 뭔 개소리야! 학교 종이 땡땡땡땡 웰컴 투 마클레 레벨 4 잘 들어봐 레벨 졸면은 맴맴 안고 주먹고 맴맴 홍석 천우장 까고에 개 좋다 그치 기획되는 새끼들 가위로 불 아를지 제 웃겨 하하하하 니가 좋다 홍석 천나 하하하랑 같은 기 출신이었는데 완전 따하하하였단다 선생님 투파 하하하하 칼대개는 장구경 했단다 부장질러 질러질러줘 이지랄했단다 선생님은 외계어를 좀만 많이 써불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라고? 어? 너? 뭐? 어? 뭐라고? 너? 뭐? 뭐? 어? 뭐라고? 고추잇 어? 그래 너 언더에서 이런 거 못 들어 어? 서운해 어? 그래 어? 어어어씨엑스 니네 잘 들어 병신들 아래 여쪼고 저쪼고 하기 전에 니가 먼저 마이크 잡고 저 씹으려 반이들 중 99.99%는 내가 보이스웨어로 랩한 것보다 못하지 이런 병신 같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내 말은 모두 진심이야 그만큼 넌 조폴이라는 거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여야지 내 보이스웨어 랩이니 복부에서 나오는 랩보다 타이트하고 시크하고도 하다는 걸 청년 실업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냐 너도 그 중에 속할 수도 있으니 먼저 폭해놓고 어? 마이크 팔고 어? 컴퓨터 팔고 뭐라고? 드뉴에라신 너? 발목걸이 다 팔고 고추 공부하자 어? 얘들아 피스 피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